remember my no rules. More than talk, your lights off tonight. 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, losing myself. Yeah, yeah. 낮에는 turning back. 불가능해, 난 점점 더 느껴, 너 눈에. 너무나 짜릿해, 난 눈을 감을래.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, out of control. Ooh, yeah. 내리 값이 아닌 just spy, spy, spotlight. 미칠수록 그눈 속으로 빨려들어. 왠지 보이는데. Can't stop me, can't stop me, can't stop me.